Yesterday we ended up, we were talking about Alfred Kinsey. 자, 어제 이제 Alfred Kinsey 얘기하다가 말았죠. Okay. You probably don't realize it, but he is the father of the sexual revolution. He's known as the father of the sexual revolution. 이 사람이 그 성혁명의 아버지라. Laws even changed.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이제 각 주를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게 그 주의 법까지도 막 바뀝니다. Because when you read his reports, 왜냐면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it makes it look like, wow, men really do want to have sex with men. 와 남자가 진짜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돼요. Women don't want to be necessarily faithful to one person. They want to sleep around. 여자가 꼭 한 남자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고 다녀도 되는 거구나. Based on his reports, when you read it, that's kind of what it looks like. 이 사람의 리포트를 읽으면 이게 진짜인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So he was going into different state legislatures and challenging their laws against pornography and pedophilia.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각 주에 다니면서 그 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막 이제 어필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포르노나 아니면 소아성애나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영향을 주는 거죠. The education departments decided we'll take on sex education. Parents don't need to do it. They don't feel comfortable about doing it. So we'll do it.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부서에서는 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성교육하는 거를 이거 좀 불편하고 꺼려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So sex education went from 그래서 이 성교육이 being primarily about morality.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은 도덕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It went from that, so like, no, that's not the main thing. 아, 이 성에서는 도덕성은 중요한 게 아니야. And they started the focus became on biology. 그래갖고 이 생물학이라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 버렸어요. Right? So it's like if you want to talk about that, you can talk about that in church. 아, 네가 뭐 도덕성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뭐 집이나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해. But when we're going to educate the kids so that when they're thinking about sexuality, they're going to mainly be thinking about the biology and the physiology of it all.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는 이 성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서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만들게. You understand that? 이해되세요? Now I'm going to try to show you how that's impacted you. 자,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aise your hand if you've spent more than 10 years in school in America. 미국에서 10년 이상 그 학교 다니면서 배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Okay. For those of you who got your hands up,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자, 손든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I'm going to say two words. You tell m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really loud. 제가 두 단어를 얘기할 텐데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Don't hesitate, just say it.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Safe sex. 안전한 성. Okay. 하면은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right. 콘돔 생각이 나는 거예요? Now, did your parents tell you that? 그럼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Did you get that from your pastor at church one Sunday?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pastor 이런 거 가르쳐 주시나요? Pastor said, "Hey guys, guess what? Safe sex is condoms." 자, 목사님이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갔고, 하 여러분 안전한 성은 콘돔입니다. Did you get that from your youth group leader? 아니면 청년부 목사님이 얘기하시던가요? No? Where did it come from? 어디서 배우셨어요? Oh, from school.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Ah, from health class. 예, 그 보건 시간에 배우셨어요? Ah, it came from health class from school. 야, 학교 보건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Say thank you to Dr. Kinsey. 예, 그러면 여러분 닥터 킨지한테 감사합니다 Kinsey. 하세요. For bringing your worldview into my world. I'm talking to Christians in the fire and fragrance DTS. 내가 지금 fire and fragrance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So safe sex equals condoms. 안전한 성을 하려면 콘돔이다. How did that get in there? Were you just born?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Just kind of came there. Did your grandmother tell you that?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갖고 태어났나요? 할머니가 얘기 줬나요? It came from school. 학교에서 배웠죠. Health class. 보건 수업 시간에. Biology class. 생물학 시간에. How did it get into school in health class and biology class? That's the question. 이게 어떻게 생물화 시간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Initially, 이게 질문이죠. You can thank Dr. Alfred Kinsey. 그러면 여러분 닥터 알프레드 킨지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But I can tell you exactly where that came from. 근데 you want to hear? Are you 이게 interested?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지. First of all, let me ask you this. Is this true? 근데 먼저 물어볼 것은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A lot of people said no. How many people think yes? 많은 사람이 no라고 했어요. 혹시 yes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I mean, say, doesn't that sound good? 이거 뭐 꽤 괜찮은 소리 같지 않아요? Once in a while, I have to just write that on the board. 제가 가끔씩 이게 다시 기억시켜 드립니다. Doesn't this sound good? Say, 자,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Safe sex. If you have safe sex, 안전한 성은 condom을 사용하면 된다. I asked you, is it true? And you said, no! 내가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no! 그랬어요. Why do you say no? 왜 여러분 no 합니까? Why? 왜요? I'm not talking about Christians or demons or nothing. I'm just tell me what's true. 뭐 크리스찬이니, just tell 뭐 me what's 디몬이니 true. 이런 얘기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Huh? Condoms don't. Okay, I think you need to rephrase what you're saying. You're partially correct there, but I'll come back and help you in a minute. Go ahead. Yeah, they might break. Okay. So what she said was. 콘돔이 이제 사용 중에 찢어질 수도 있다. First of all, let me ask you this. How man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there? 근데 여러분 성병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Huh? Anybody? Yeah. Yeah, about 30-ish know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Right? How many do you know? Let's see. How many in the, is, who can name 6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그러면 여섯 성병의 이름 한 여섯 가지 정도 누가 들어보세요? Huh? Can you name? About 6. All right, we'll make it easy on you. 5. 그럼 다섯 개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Name 5. Huh? Gonorrhea, you said? Syphilis, HIV. It's a result of one that's untreated. Herpes. Herpes simplex virus 1, herpes simplex virus 2. All right, it's about 5. Okay, in here we could probably name 6 or 7. 하여튼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성병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다. But there are a bunch of them.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And guess what? Condoms can't protect you from all of them. 근데 콘돔이 이런 성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Some of them are spread through any kind of physical contact, including kissing. 근데 어떤 성병은 어떤 그 스킨십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게 전염이 돼요. 키스를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And oral sex. 그리고 오럴 섹스를 하면서도 전염이 돼요. So unless you're going to put a condom on your whole body from head to toe.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콘돔을 다 뒤집어 쓰지 않는 한에는 And hope that it doesn't break. 그리고 이게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한에는 It doesn't protect you. So since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If we can truthfully say 그래서 우리가 정말 condoms don't protect from all protect sorry I'm thinking and writing too fast. All right, is this true? Is this statement true? Condoms don't protect from all STDs. 모든 성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이 얘기 맞아요? If this is true, 이게 맞다면 If that's true, then is this true? 그러면 안전한 성이라는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It suggests that is true.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safe sex equals condoms. 그러니까 safe sex는 콘돔이다가 But if we know this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is true then this can't be true.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But it was introduced to you in school. 학교에서 as true. 이것이 진리라고 전달이 되었다면 somebody's got a hand up. the source of STDs is debatable. That goes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이 성병의 원인은 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말이 많이 있어요. But what's interesting about most STDs is that there are no symptoms and no pain associated with it, and you can be carrying it and spreading it. 근데 이 성병의 특징은 내가 증상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내가 계속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다니는데 이게 마치 마귀 같죠. I've got something that can in some cases kill you.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But I don't notice any symptoms. 근데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Particularly. 특별히 이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그 느낌이 없습니다. In the heat of the moment, I forgot my safe condoms.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성관계 하다가 뜨거워지는 그 시기에 내가 뭐 정신 차리고 콘돔을 But hey, 뭐 사용을 look, we 하겠어요? Really love each other. Let's just go for it. 아,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계속 진도 나가자. And I'm gonna go ahead and spread to you something that can kill you. 내가 너한테 그냥 이렇게 사정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이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And the chances are you're gonna get This thing I've got that can kill you.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너한테도 옮겨가 갖고 이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And you're not going to notice any symptoms in some cases for like 28 days or longer. 그리고 뭐 그게 옮겨갔어도 28일 이상 이게 아무런 증상이나 느낌 없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And one that we didn't mention, which was chlamydia. Chlamydia. It's 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이게 chlamydia라는 성병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Women can have chlamydia, not notice any symptoms. 누가 좀 찾아봐 주세요. 클래미디아라는 그 성병이 있는데 이것도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If it's left untreated, it can destroy your fallopian tubes. 근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무슨 관을 이게 무슨 관을 이게 뭐야? Hey, do you know? Yeah, what do you need fallopian tubes? I'm sorry, I don't know all the Korean terms. It's used for reproduction. 담소? 아니야. 하여튼 필로피안 튜브라는 게 뭔가를 계속 그 생산해 내는 건데 이거를 파괴 버릴 수가 있어요. So some ladies they end up getting married later on after having a lot of flings in college and high school.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떤 자매들은 이제 뭐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인생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And now I want to have a baby. 나 이제 아기 가져야지. I want to be a mommy. 나 엄마 되고 싶어. Okay, well let's do what it takes.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 갖자. And you do what it takes to become a mommy. 그래서 이제 애가 엄마가 돼야지. And you start notice, man, I'm having trouble getting pregnant. Can't get pregnant. What's the problem? 근데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거여서 이게 왜 임신이 안 되냐? End up going to the doctor.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And doctor checks things out and goes, "Whoa, you got damage from untreated chlamydia. 이 클래미디아라는 성병을 당신이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ave a baby. 그래서 이제 아기를 못 낳아요. Was that worth it? When you look back and thinking about the wonderful night under the stars. 여러분 그 별밤 아래에서 그 한순간에 그 원더풀 나잇이 이런 것에 그러니까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On the soccer field during my DTS. 내가 DTS 하면서 축구장에 가가지고. It's happened. 이미 일어났어요. I'm not making this up. 제가 이런 얘기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My wife had a DTS that was out here at the flags going on outreach. You'll experience this when you go on outreach. 우리가 이제 그 열방 국기 광장에서 전도행 이제 팀들을 떠나 보내죠. The vans and the trucks pull up out there and you got your luggage, you're loading the luggage up to go to the airport. 그래 가지고 이제 밴에다가 짐 싣고 이제 그 공항으로 갑니다. We get it all loaded up. The vans drive around the circle about 3 or 4 times blowing their horns. And everybody's like, "Yeah, go change the world!" 이제 막 전도행 떠나요. Saying goodbye to all your friends like it's a great tradition we have here. 예, 전도행 떠날 때 몇 바퀴 빵빵거리고 돌면서 이제 떠나는 게 우리 여기 이제 트래디션이 됐어요. This DTS was here just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이제 짐 다 싣고 이제 가려는데 One of the students went to her small group leader and said, I need to talk to you.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소그룹 리더한테 가가지고 She goes, I tested positive on my pregnancy test and so and so is the father. 내가 지금 임신 검사를 했는데 내가 임신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빠예요. DTS. DTS인데. We're gonna go change the world. And we're gonna talk about. 우리가 이제 막 그 세상을 바꾸자 그러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Later on, how we can avoid that scenario from now forward. 자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지도 얘기할 거예요. They love the Lord.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 BTS 학생들인데. They were in the Monday morning worshiping Jesus. 뭐 월요일 날 아침에는 나타나서 막 이러고 예배하는데. How that happened?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In a DTS. DTS 하면서. It's not the only time. 이게 또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Ok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at a little bit later on. So anyway, let me tell you where this came from real fast. This whole safe sex equals condoms thing. Safe sex는 콘돔이다가 어디서 왔는지. It was back around, I can't give you the exact year, but it was something like 1992, 93. 92년, 93년, 4년 요 사이에요. One of those years. 요것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was a famous basketball player named Magic Johnson. Magic Johnson이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He played basketball with the Los Angeles team. LA 팀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He was a champion. He won championships. 예, 우승했어요. There was a point in time where he came out with an announcement on television. 근데 TV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He said, I have been diagnosed HIV positive.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갖고 내가 에이즈 양성 환자예요 그랬어요. Okay, so now in the early 1990s. 근데 90년대 초에 AIDS was a mystery.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굉장히 신비한 것이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I mean, scientists were studying it a little bit, but public knowledge. 과학자들이 조금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는 있었지만. Public knowledge about AIDS was like, it was just scary. 뭐 대중이 AIDS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죠. 이건 그냥 무서운 것이었어요. As far as we knew. Man, if somebody with AIDS sneezes on you, you're gonna die. 만약에 AIDS 걸린 사람이 너한테 재채기 한번 한다, 그러면 너 죽는다. We just didn't know. And 그냥 AIDS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So it was scary. We just knew that. 너무 무서웠어요. People die from AIDS. 그래서 AIDS는 그냥 죽는 거다. So Magic Johnson came out and said, "I have the virus that causes AIDS." 그래서 이제 매직 존슨이 AIDS를 일으키는 HIV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균자다 했을 때. And when he began to describe how he would have picked up AIDS.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AIDS에 걸렸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He was describing just a free sexual life. He was a rich basketball superstar. 뭐 농구 슈퍼스타에다 돈은 많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프리 섹스 하고 살았어요. He could have sex with anybody he chose to.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하고라도 성관계를 하면서 살았어요. And so he did. He did that. 그렇게 살았어요. And so he ended up getting HIV. 그래가지고 이제 HIV에 걸렸죠. So what happened was he comes out and makes this announcement, and the nation got U.S. got scared. It's like, oh my gosh, Magic Johnson's too nice to die. He's got a wonderful smile.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미국에 다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매직 존슨 같이 이렇게 훌륭한 스마일을 갖고 있고 이런 훌륭한 농구 선수는 죽으면 안 돼. This is a terrible thing. 그때 사람들한테 아주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And he says he did that by just having indiscriminate sex with people. 근데 이제 매직 존슨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아무하고나 섹스하면서 살아서 이렇게 됐다. So he's making this announcement to warn us.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All right. Now he didn't warn us this way. This wasn't the solution. 근데 도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책을 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Morality and honoring marriage and 도덕성, saving sex for marriage. 결혼 안에서 서로 안에서만 성관계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까 얘기를 하지 않고. That was never mentioned as a solution. 이런 부분은 어떤 해결책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The solution mentioned was biological.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해결 방법만 찾은 거예요. Since you're gonna have sex anyway with everybody in town, 여하튼, do it safely. 여하튼 해결책은 뭐냐? 너는 여하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하고나 섹스하고 살 거니까 안전하게 되려면 이 방법을 Make 해라. Sure to use condoms. 성관계 할 때 콘도 껴라. That was the solution. 이게 해결 방법이다. But we know that's not entirely safe. 아는 것은 콘돔을 사용한다 해도 이것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All right. So we eliminated this solution. 그래서 우리 해결 방법에서 저 도덕성이라는 건 아예 빼버렸어요. We're going to let religious people talk about that. 아, 이거는 종교 믿는 사람이나 얘기하라 그래. This is the solution. 이게 해결 방법이야. So they ended up teaming up with MTV and the MTV 같은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그래서 뭐 미국 교육부서. So we're and taking the advice of Dr. Kinsey. 그래서 이제 닥터 킨지가 하는 얘기를 the Kinsey 들으면서 reports, 킨지 리포트를 gonna come 따라가면서 up with a national campaig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이런 내셔널 캠페인을 하자. We're going to release a slogan into the school system and educate the kids. 우리가 이제 애들 한테 그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된다. We're going to educate them that safe sex is condoms. 자, 안전한 성관계를 하려면 콘돔을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How many of you that raised your hands earlier about being educated here in the US were in your health class and they brought in something to demonstrate how to apply a condom?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까 10년 이상 교육받았다는 사람 누가 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갖고 콘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교육을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Aren't you glad you know how to actually apply a condom? Is that helping you a lot here in your fire and fragrance DTS? 그러면 여러분 내가 콘돔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여기 파인 프레그런스 봐서 앉아 있는 것도 Man, you are so educated by 아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예, 미국 교육부서에 의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There you go. And you now know how to do something that's not entirely safe.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Let's take a look. So anyway, I'm telling you guys who came up with the safe sex equals condoms, that's where it came from.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게 90년대 저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This phrase did not exist. Nobody said this before then. 이 매직 존슨 사건 전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I can verify that for you because I was around. Remember the 2000s and 90s? The 80s, 제가 그때 다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I've been around a long time. 80, 70, 60년 Nobody 때까지. said that. They didn't do this in school before then. 학교에서 매직 존슨 사건 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I'm trying to talk to you in a timeline so that you can see. Oh yeah, that's where I come in on the timeline. I want you to see what was going on. Give you bird's eye view. 제가 이렇게 시간별로 쭉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살면서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Before then, nobody said this. 이 사건 전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It's been introduced.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것이죠. The words that have been introduced. Now, 이런 말이 문학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Challenge to you is you've got to begin to discern what safe is a good word. 아, 여러분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Sex is a good word. 섹스도 좋은 말이에요.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condoms.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콘돔이 있어요. I mean, you know, that's debatable. Some people who don't believe in birth control and so forth would debate that. But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피임에 관해서 뭐 서로 찬반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These are good words. 자, 이건 말은 좋은 말이에요. You got to get to where you discern. Wait a second. Where'd that terminology come from? 어떤 새로운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And have I swallowed the whole thing and believing a lie somewhere? 내가 그냥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집어삼키고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는 나는 이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죠. So let me ask you this. What is truly safe sex? 그러면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안전한 성이냐? Okay, she said abstinence. What were you going to say? Thank you. That's what I'm looking for. 네, 감사해요. I'm looking for 내가 하고 싶은 truly 말이에요. Safe sex. 진정으로 안전한 is when one man who has not been sexually active 그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 marries one woman who's not 결혼해요. been sexually active. 이 여자도 그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 and they have sex in their marriage. 그리고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합니다. 100% safe. Guaranteed. 이게 100% 안전 보장, 안전한 성관계예요. No STDs. Guaranteed. You're going to be safe. 성병 전혀 걱정 없이. I can promise you.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We just gotta find one man who's not been sexually active. 전에 결혼 전에 성관계 한 번도 하지 않은 남자. Get him to marry one woman who's not been sexually active. 그리고 한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여자도 전에 한 번도 성관계 하지 않은 See, 여자. See, I was having this talk in a DTS on this campus.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 DTS에서 해요. During the break. 그럼 이제 휴식 시간에. A young lady comes up to me and goes.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You know, Kenny, I was really sexually active before I got. Became a Christian. 근데 케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관계를 쭉 했었는데. There's two kinds of infections, STDs, by the way. They're bacterial and viral. 근데 성병을 일으키는 것도 원인이 하나는 바이러스성 성병이 있고 하나는 박테리아성 성병이 있어요. Okay, the difference is a 차이가 뭐냐면. Bacterial infection can be cleared up easily with medicine, and then it's gone. 그러니까 박테리아로 인해서 그 전염이 된 성병은 그냥 약을 쓰면 쉽게 이게 치료가 됩니다. If it's treated in time. 근데 이게 그 맞는 시기에 치료가 들어가야지 낫는 거예요. Viral infections stay with you. 근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된 성병은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요. Okay, they're all, you can't get rid of them because there's no cures for viruses. 아직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In some cases, you can have an what do you call it? Not an immunization, but what's it called, Molly? Huh? Yeah, you can have a vaccination to keep from getting it. 근데 내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전염되지 않도록 그 백신을 먼저 내가 맞을 수는 있죠. But if you get it without that vaccine, then you've got it for life. 근데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내가 바이러스를 통한 성병에 전염됐다면 평생 가요. Like HIV, it's a virus, viral infection. 근데 이 HIV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죠. But now there's some medications that help to suppress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so people can have a longer life and 근데 지금은 more life.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안 죽고 조금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Okay. So this girl comes up to me and she says I got a viral infection when Kenny, I Can I just ask? Is it if it is a virus STD then does that go down to the next generation the babies? It can be passed on from mother to child. 그러니까 엄마가 바이러스성 성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게 애한테 그대로 이렇게 옮겨 유전이 돼서 내려갈 Not 수가 in 있어요. Terms of genetically or something, but 유전적으로는 아닌데. It can be passed on in exchange of bodily fluids. So when a child mother's giving birth, if there's not treatment during the time, that can happen.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이게 적절하게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이가 그 병을 가지고 살 수 있대. So anyway, she says, I've got this viral infection. 그래서 그 자매가 와갖고 내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한 성병이 전염되어 있는데. And when I told my boyfriend I had it, he left me.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날 버리고 떠났어요. Says now I'm in love with this guy. We're really close. We think we want to get married.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사귀면서 우리가 되게 가까워져서 결혼하고 싶은데. Says do I have to tell him?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됩니까? What would you tell her? 여러분 뭐라고 자매에게 대답하시겠어요? Okay, you tell. When should she tell him? 그러면 예스라고 한다면 언제 얘기해야 될까요? 아. I don't know about whether it was in school or not. I'm not sure. 그 남자친구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Yeah. And so I told her, said, "Man, I know this is tough." 이게 어려운 얘긴지는 알지만. I wish you had made better choices. 그때 그 자매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But it wouldn't be fair for you to marry him and keep that a secret and then tell him later. 근데 만약에 자매가 얘기를 안 하고 결혼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남자한테 얘기를 한다. She's like I don't want to lose him too.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는 이 남자 친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These are things we don't think about in the heat of the moment. 근데 우리가 막 성관계가 뜨거워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죠. When the music is nice and the moon is full. 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보름달이 떠 있고. And the wine is glistening in the glass. 그리고 이제 막 그 유리 와인잔에 와인은 반짝거리고. And we're sitting out under the stars. 그래서 이제 별빛 아래 둘이 앉아 있고. Cuddling. 서로 막 이렇게 만지면서. And he's gazing into your eyes. 그리고 서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Telling you lies. Telling you lies.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You're the only person I've ever been with. 아, 당신은 내 마음을 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I waited all my life for you. 내가 내 평생을 오직 당신을 위해서 기다려왔어요. We really love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We need to show it.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Tonight you're looking so beautiful. 그리고 이제 뭐 밤은 너무 아름답고. I love what you've done with your hair. 아, 당신 오늘 머리 모양이 참 마음에 들어요. And you're getting butterflies everywhere. 그럼 이제 몸이 여기저기 막 찌릿찌릿하죠. And you got your What Would Jesus Do bracelet on. 그리고 팔찌에 팔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써져 있는 팔찌 끼고 있는데. And you're going, let's just do this. 그냥 우리 하자. God will forgive me.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I know nobody's ever heard any of these words go through your mind. I know that. I'm just. 어, 뭐 이런. I read it in a book. 제가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God will forgive me. 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Now she's got to figure out. 어, 그럼 이제 자매가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되죠? When do I tell this guy that I've got a viral infection? 내가 이 남자에게 내가 이 바이러스성 성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언제 해야 되지? Now the moonlight and all that stuff's gone. That was a long time ago. 어,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질문이 들면 별빛 지금 보고 사라지고 다 옛날 얘기 같아요. All right, I'm going too slow here. So Mr. Kinsey came up with this stuff.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stuff Mr. Kinsey has to say. 자, 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I'll go over here so you can see it. Males do not represent two discrete populations, heterosexual and or homosexual. The world is not to be divided into sheep and goats. Not all things are black nor all things white. 자, 남성들이 두 가지 그런 어떤 그 인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 서로 차별되는 인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양성의 어, 헤테로 그러니까 헤테로 this is heterosexual like a, between is kind of male female sex. Yeah.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 관계를 하는 사람 아니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 이 어, 이 차별되는 두 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굳이 양과 염소로 나눠질 필요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다 흑백으로 나눠질 수는 없다. Does anybody recognize that sheep and goats comment? 여러분 양과 염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이런 비유를 들었나요? Where's it come from? 어디서 왔어요, 이 비유가? Oh, Jesus said he's going to separate the sheep from the goats. Anybody remember that?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실 거다 이런 얘기 하셨죠? Jesus sai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But Mr. Kinsey said that doesn't need to happen. 근데 킨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Who are you going to listen to, Jesus or Mr. Kinsey? 누구 얘기 들으시겠어요? 예수님 얘기, 킨지 얘기? Let's keep going. He said the only unnatural sex act is that which you cannot perform. 그래서 유일하게 그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행위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다. We are the recorders and reporters of facts, not the judges of the behaviors we describe. 우리가 그 행하는 그 행동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다. Mr. Kinsey is more interested in facts than morality. 그래서 킨지는 도덕성보다는 그냥 사실에만 관심을 둔 것이죠. Okay. Today a little bit about truth mixed with lie. There's some scripture here that's really good for looking at that. That's the parable of the weeds.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거짓말이 좀 섞여 있는 진리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얘기가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The parable of the weeds is where there was good stuff that grew up and workers came to the farmer and said, "Hey, we see that somebody has sown some weeds around there." 아까 이제 씨 뿌리는 게 아니라 잡초하고 이제 그 잡초가 원래 식물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자라는 비유. They said, "Do you want us to go and take the weeds out?"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벼하고 이제 피가 같이 자라는데, 여기 피가 자라네. 그럼 피를 언제 뽑아낼까? Farmer said, "No, no, don't do that. We'll wait until it's grown up full, and then we'll cut it and separate them later." 아니 아니 지금 뽑아내지 말고 그냥 이게 다 벼도 피도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를 잘라내서 피는 따로 이제 그 버린다. He says if you try to pull the weeds out too soon, you could actually take the good stuff too. We don't want to do that. 왜냐하면 이 피를 너무 빨리 뽑아내려고 하면 이게 벼도 상하게 할 수 있다. That's Matthew 13:24-30. 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All right, this guy here, his name's Hugh Hefner. 이 사람은 휴 헤프너라는 사람입니다. And this guy here, his name is Larry Flint. Larry Flint라는 사람이에요. These were both well-known pornography producers. 네,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포르노 그 프로듀서죠. Okay, these guys got a lot of assistance from the Kinsey Report.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그 킨지 리포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Because the Kinsey Report spread really far and really fast. 왜냐면 킨지 리포트가 굉장히 빨리 넓게 확산이 됐습니다. By the way, what ended up happening was Kinsey was going to get his data collection from people that were in prison for sex crimes. 근데 이제 킨지가 자기 그 리포트 하는데 통계치를 어디 가서 이제 뽑아왔냐면은 그 성범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He was getting opinions from women about their sexuality. He was getting those opinions from prostitutes.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그 성적 그 관점은 매춘부들한테 가가지고 다 이제 조사를 해왔어요. And then he put it all together, and he was telling the world, "This is what Americans think about sexuality."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온 세계 미국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퍼뜨린 거죠. He was interviewing thousands of people. He and his staff interviewing thousands of people about their sexuality. 그래서 자기하고 그 자기의 그 한 그 스태프들이 천 명 되는 그 어시스턴트들이 한 천명 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And he was documenting sexual response in children.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다 했습니다. Children as young as 4 years old. 그러니까 이제 한 네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 We're having orgasm tests. 이제 이 네 살짜리들한테 가가지고 오르가즘 테스트를 했어요. How do you do that? 어떻게 합니까? 이런 테스트를. In a scientific way. 과학적으로. All right, I'm just going to leave that question with you. 자, 그 질문은 그냥 여러분에게 남겨둘게요. And so, what ended up happening in his reports? We're going around. States were changing their laws in the U.S. They were changing the laws based on Kinsey's report. 그래갖고 이제 그 미국의 주가 그 주 법을 킨지 리포트에 기초해갖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They were relaxing laws on pornography. 그래서 포르노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법을 느슨하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Because it was becoming. Oh, I keep misplacing my marker. It was becoming. Pornography was being. Was being classified as free speech. 그래서 이제 그 포르노라는 것이 그 언론의 뭐 자유 뭐 이런 범주에 이제 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Once that happened.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Once pornography laws were changed to the place where it was considered free speech. 그래서 이제 그 포르노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이 일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Protected under that. By the way, remember this up here. 근데 언론의 자유라는 범주 밑에서 이게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얘기했었죠. Here's some words. Free speech. 자, 언론의 자유. As soon as that happened, laws began to be relaxed. 그래서 이제 법에서 느슨하게 포르노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This stuff began to explode.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Like in the 60s. 60년대에. The 70s. 70년대. So. Hugh Hefner got a deal with 7-Eleven stores.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 헤프너가 7-Eleven 가 그 체인점하고 딜을 했어요. All across the U.S. so they would carry Playboy magazine in the store. So when you go to buy your hot dog and coke.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전역의 7-Eleven 가게에 포르노 잡지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Eleven 가가지고 핫도그 먹으러 가면 You could pay your $4.95 and pick up a Playboy magazine too. 거기서 4.95만 내면은 이제 그 포르노 잡지를 거기서 금방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이제 막 그 확산되기 전 얘기입니다. That's before the internet. So now porn is spreading wider than it's ever been before. 그래가지고 ever. 이제는 그 포르노가 그 전에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빨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It's more available and accessible than it's ever been before. 그래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쉽게 사람들이 포르노를 가서 살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So guys are purchasing it, bringing it home.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When they're done with it, their teenage son or younger ends up finding it.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다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10대 애들이 또 이제 그거를 보죠. 와. 와. They start getting educated. 얘네들이 이제 포르노를 보고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Ask me how I know.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실을? 70s, 60s. 70년대 때 제가 그 시절을 사는 사람이에요. Then they take the stuff to school. 그럼 이제 얘네들이 또 이걸 학교에 가져가요. On the school bus, hey man, look what I got, baby. 야, 스쿨버스에서, 야야, 내가 뭐 갖고 왔는지 봐봐. Wow, really? Wow, can I have it? Yeah. 와, 야, 이거 나 좀 빌려볼 수 있어? I can get some more. 그래. Don't worry. 야, 내가 더 갖다 줄게. 걱정하지 마. Because my dad gets this stuff now from 7-Eleven. 우리 아빠가 이거 7-Eleven에서 맨날 사오거든. I'll bring you the next one next week. 그 다음 거 나오면 내가 또 갖고 올게. See it? It's spreading, right? 자꾸 이렇게 막 퍼져요. Starting to spread. What ended up happening was in the bringing the truth into this the worldview that we have so far. So Father, we pray for a kind of new awakening in our spirit to the truth, so that we can just walk in Your ways. 하나님 오늘 이렇게 더 진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순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And anoint Kenny in Jesus' name. Kenny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Amen. Amen. Yay. Amen. So while we're praying, I'm going to get you to pray a dangerous prayer.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좀 위험한 기도를 제가 하라고 ready, 하고 ready 싶어요. Pray a dangerous prayer. 이거 아주 위험한 기도예요. What makes it dangerous is that God will probably answer it. 아, 이게 너무 위험해 갖고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Some of you going, I want to hear this prayer before I pray it.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무슨 내용인지 먼저 들어야 되겠다. No, I'll tell you. Okay, I'll tell you what the prayer is before we pray it.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내용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prayer is something like, God, if you see anything in me that needs to be changed. 주님, 당신이 보실 때 제 안에서 변화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In my heart and my mind.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I give you absolute access.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100% 그 문을 열어드립니다. Change me and make me like you want me to be.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제가 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될 수 있도록 in 해주세요. Every area and category. 그 모든 영역 안에서. Help me by your grace to let go of some of my sacred cows I'm holding on to. 그리고 제가 혼자 남몰래 비밀리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놓아버릴 수 있도록. You rebuild my sexuality and my understanding of this category of life. 제가 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So that's the prayer. 이게 기도예요. And the prayer is not help me believe everything Kenny's telling me. That's not what I'm trying to get you to. 근데 뭐 케니가 가르쳐 준 것을 제가 믿도록 기도하라는 이런 게 아니고. This is sincerely God,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시니까. You made me. 주님께서 잘 만드셨어요. So you know where I believe lies. 그래서 제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So would you turn the laser light on and show me where the stuff is, where there's lies hiding behind some truth. 그래서 이 진리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이 내 속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레이저 광선을 좀 비춰주세요. Why would we want to carry around lies? They're destructive. 이 거짓말이 파괴적인데 이런 거짓말을 왜 우리가 계속 담고 삽니까? The fruit that they bear is death. 그리고 이 거짓말이 맺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They're not just sitting there. It's not just like some little stinky socks in the corner and they're not doing anything bad. 그냥 그 밖구석에 냄새 나는 양말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이. No, it's like a bacteria that's just 박테리아 같아요. Spreading. 계속 퍼집니다. Okay, you ready to pray a dangerous prayer? 자, 우리가 이 위험한 기도를 같이 할까요? Oh man, they're so excited about this dangerous prayer. 예, 이 위험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다들 They're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re on the edge of their seats, going, "Show me how to pray this prayer." 빨리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Okay, well, we'll do it. The three of us that are excited about that, here we go. 자, 이제 세 명 정도는 지금 excited한데, 자, 합시다. Okay, dear Lord. 주님. I invite you to change me. 저를 변화시키기를 초청합니다. Anything you see in me that needs to be changed. 제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I give you 100% access today. 주님께서 100% 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Make me like you want me to be.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I choose to live out my sexuality according to your word. 나의 성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Okay, I believe God's going to answer that prayer.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Hallelujah. And you teach other people to pray that prayer.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Here we go. Has anybody ever seen one of these birds before? 저 혹시 이 새를 보신 적 있으세요? It's kind of cool. How do they fly?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Yeah, they move their wings really fast and they kind of hover. 굉장히 빨리 움직여가지고. They're like a bumblebee, but it's a bird. 그 꿀벌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예요. They usually soar really high in the sky and all that kind of stuff. 이제 높이 날 수도 있고요. Their wings move so fast. But if you look at this picture, we can see where the wings are, right? It's a still picture. 보면은 이게 이제 정지된 사진인데 날개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We freeze in time and now we can see exactly where the wings are. 지금은 이제 그 사진으로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날개가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I usually like to put it's a pretty picture so that's one of the reasons I put it up there, but 예쁜 사진이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I like to use this image to kind of illustrate something that I've observed. 근데 제가 관찰했던 것을 이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인데 including myself a lot of people end up in situations in terms of sexuality and relations with somebody they didn't plan to go there that far but all just happened.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성이나 성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거기 그렇게까지 가려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Even amongst Christians.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Especially amongst Christians sometimes.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할 수도 있어요. Did you know that according to some research that was reported in Relevant magazine earlier this year, Christians are having non-married sex as much in some cases more. Than non-Christians. 그러니까 어떤 잡지에 의하면 올 초에 나왔던 건데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혼전 성관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Say that again.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Christians are having non-married sex as much or as more sometimes than non-Christians.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혼전 성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합니다. And in many cases, we kind of all know it.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You know, at least the non-Christians are saying it. Yeah, I'm doing that.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나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But the Christians are down the front at the worship times.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제 뭐 예배하러 가서 막 손 들고. Because we're living on this sloppy grace thing that says God will forgive me.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니까. God will forgive me. I usually like to have my son come in. He's 19.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a little bit about his story and his life. 자기 얘기를 이제 해요. 19살인데. But he wasn't able to be here this morning. 오늘은 여기 못 나왔는데. But he really gives a clear picture of sort of what life in high school is like these days.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I mean, he went to the high school. He's not in high school anymore, but he went to the high school just down the road here. 지금은 이제 졸업했는데 여기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when I went to high school.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하고는 아주 다르죠. That high school actually has a play area and daycare center for the babies of the girls that are going to school there. 근데 그 고등학교에는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들, 미혼모 여자애들이 낳은 아기를 봐주는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I thought we were progressive because we had a smoking section. 근데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 갖고 이것도 이제 뭐 나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But 14 and 15, 16 year olds are bringing their babies to school and being looked after by other people while they 근데 14살, 15살, 16살짜리 여자애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수업 받는 동안 아기 봐주는 그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He was in a conversation one time. I think he was a junior or senior, one or the other.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대화를 한번 하는데. So he was standing there with two other schoolmates talking. Boys. One boy, one girl. 한 번은 이제 자기 학교 친구들하고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하고 and, 이제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And the other boy in the conversation reluctantly disclosed that he was still a virgin. 근데 이제 그 남자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꺼려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직도 한 번도 성관계 really 한 적 없다고. Embarrassed and ashamed to say.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막 그 당황해하면서 나 아직도 총각이야. I'm still a virgin. I've never had sex before. 나 아직 한 번도 성관계 해본 적이 없어. And the girl that was there, she goes, "Oh my gosh, are you serious?"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어머나 세상에 너 진짜야?" She says, "Well, look, I'm going to help you with that." 야, 내가 너 도와줄게. Because friends help friends to 친구가 친구를 도와주잖아요. Get rid of that terrible disease of virginity. 그 순결함이라는 그 처녀성이라는 이 terrible 끔찍한 병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Okay, this was normal conversation. 이런 게 고등학교 애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So yeah, there's a lot of stuff trying to get in there and get us. To throw that away. But let me ask you.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것을 그냥 걷어차고 살도록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죠. How many people have ever seen or heard of the Mona Lisa? 모나리사라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어요? Yeah, you're familiar with the Mona Lisa, right? How big is it? 잘 아시죠? 그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Has anyone seen it in person? You've been to the 직접 그 루브르 박물관 가서 보신 분? You lucky rich people. 예, 아주 럭키 리치 피플이에요. Okay, so the thing, tell me if I'm wrong, the thing's about this big, right? 실물 크기가 이 정도. Is that about right? Yeah. It's not even bigger than that. 별로 이거보다 더 크지 않아요. It's about that size. The Mona Lisa. How many originals are there in the world? 근데 모나리자의 그 원본이 몇 개 있습니까? Original Mona Lisas. 그 원 모나리자는 몇 개나 있어요? I think there's one. 한 개 있죠. Huh? How much is Mona Lisa worth?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될까요? There's a word we have for it.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You can't put a price on the Mona Lisa. 모나리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Do you know that one point about 500 years ago, the Mona that's when it was painted. 50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The Mona Lisa has been through a long journey. 이 모나리자가 굉장히 오랜 그 여정을 거쳤습니다. One time someone it was on display, someone was angry and they threw a rock at it. 어떤 때는 이제 누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돌을 던졌어요. It's actually painted on wood.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나무 위에 so 그린 그림이에요. It chipped off a part of the, you know, the wood somewhere. 그래서 나무가 I don't know,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파여서 나갔어요. So they had to touch it up and actually kind of repaint. 그 부분을 살짝 이제 다시 칠을 했죠. It was on display in Japan at one point. 한번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하는데. In this past century. And 지난 세기에 a lady was angry because they didn't have a wheelchair ramp to go up to the display. 어떤 여자가 되게 화를 냈어요. 왜냐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 So she came in with a can of red spray paint. 그래 가지고 그 빨간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she was going to 그래서 여기다 막 뿌리려고 spray paint the Mona Lisa because she was mad. They didn't have a wheelchair ramp.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Angry. They got to her lady.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spray paint? I'm gonna spray paint the Mona Lisa. 그 빨간 그 spray paint 갖고 뭘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모나리자에다 뿌리려고 그래. This one of a kind thing, priceless thing that it is, she was gonna ruin it with red spray paint. 근데 정말 값도 매길 수 없는 이 귀중한 그 그림에다가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났다고 그걸 뿌리려고 한 거예요. What country was it painted in? 어느 나라에서 그렸을까요? Italy. 이태리에서 그린 거예요. But it's on display in where? 근데 어디에서 in 처음 France. 언제 전시가 됐을까요? 프랑스. So one time, one of the most recent things that happened to it was a guy was really angry that it was in France.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프랑스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사실에 너무 guy. 화가 나가지고 이태리 남자인데. He's really mad that Mona Lisa's in France. It should be back home where she was painted in Italia. 프랑스에서 전시하고 있다니 원래 그림이 그려졌던 이탈리아에 와야 된다. So he stole it. 그래갖고 훔쳤어요. And took it back to Italy where she belongs.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이 속한 이태리로 가져갔어요. Nobody knew where the Mona Lisa was. 모나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For 2 years. 2년 동안. Nobody had go. Where in the world is the Mona Lisa? 이 모나리자가 도대체 어디냐? It's only one and it's priceless. 하나밖에 없는데 값도 매길 수 없는데. 2 years. Nobody knew where it was. 어디는지 소재 파악이 안 돼요. And then one day he decided he was going to sell it.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내가 이제 팔아야지. That was his second mistake.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실수였어요. It didn't take long for people to figure out. We know where the Mona Lisa is now.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렸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Is the Mona Lisa more valuable than your sexual integrity? 그러면 이 모나리자가 여러분의 성적 순결함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Or your virginity? 아니면 여러분의 그 순결성보다 처녀성보다 Is it more? It's priceless. Mona Lisa is priceless. 이거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Is it more valuable than your virginity or your sexual integrity? 이 모나리자가 여러분의 처녀성과 여러분의 순결성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Are you protecting your sexuality like now we protect the Mona Lisa? 여러분 우리가 이 모나리자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You can try to get in there and steal her now. Go give it a go. Let me know how that goes. 여러분 여기 가서 이거 저기 한번 훔치려고 해 보세요. I'd love to come with a video camera and watch. 그러면 제가 이제 비디오 카메라 들고 쫓아가서 그 현장을 찍고 싶어요. Are you protecting your own sexual integrity like this?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적 그 고결성을 이렇게 모나리자 프로텍트 하듯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Really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세요. Or do you kind of just cheaply let it go to 아니면 그냥 값싸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내다 팝니까? I discovered, man, it's actually really valuable. 근데 I know some people 이게 who 굉장히 out,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I mean, I know people who found out the hard way after they compromise their sexual integrity and they realize wow I'm not getting back anything of value.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를 모르고 옛날에 그냥 이미 다 그렇게 해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 But as I was trying to do yesterday with you to demonstrate that marriage i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결혼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It's really worth saving that for marriage. It really is.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까지 우리가 그냥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One time I had a lady tell me a story that when she was little 한 번 어떤 여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1 year She found all her Christmas presents before Christmas.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선물을 받기 전에 그 선물이 뭔지를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She knew exactly what she was going. She saw, oh my gosh, I get one of them. 나 크리스마스에 이거 받는 거구나. 미리 그걸 본 거죠. She was so happy.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Then Christmas came. 근데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And mom and dad or Santa Claus had all this stuff there around the tree. So Christmas tree 밑에다가 선물 다 갖다 놓고. And she tried to be as excited as she normally would, but it's like I already know. 근데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자기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She was so determined to find out what am I going to get for Christmas. 내가 크리스마스에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는지 미리 알아보려고 굉장히 이제 결심을 한 거죠. Then on Christmas Day, it was kind of an anticlimactic. It was like, okay, whatever.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사실은 이게 선물을 열으면서 이게 딱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더 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And she compared that to not saving sex for marriage. It was kind of interesting.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그 성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But I'm gonna we're gonna look at something today. We talk about we call the 8 steps towards sexual sin.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죄에 이르게 되는 이제 여덟 가지 단계 얘기를 할 텐데. Because kind of like that bird moves so fast. Sometimes things happen so quick we don't know what how did that happen? 근데 저 새가 날개를 저렇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든 게 갑자기 그냥 너무 빨리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렇게 돼요. Christian girls with promise rings and what would Jesus do bracelets? 그래서 이제 뭐 예수 믿는 자매들은 이제 뭐 순결 반지 이런 거 끼고 뭐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팔찌 끼고 다니고 형제들도 막 그러는데 Christian guys whose mom is, you know, the choir director and dad is pastor. 뭐 이제 엄마는 성가대 지휘하시고 아빠는 목사시고 이제 이런 아들 있고 Christian people who are youth camp leaders and stuff and 그리고 이제 뭐 그 청년 청소년들 뭐 캠프 리더 하는 이런 이제 크리스천들도 있고 even married people who was like man I love my wife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find themselves falling into some 50 shades of something in reenactment sorry oh sorry it's a book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it's not worth it People reenacting stuff that they're reading in romance novels, like, oh my gosh, wouldn't 그래갖고, that be nice? 아, 사람들이 이제 막 로맨스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런 걸 막 일으키려고 해요. You know, some dramas that they're watching on the internet. It's like, 그리고 oh, 인터넷에서 보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Wouldn't it be cool if he would come and just put his arms around me like that? 야, 저 드라마처럼 wow. 남자가 이렇게 와갖고 내 팔을 내 어깨를 팔로 이렇게 다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Now we find ourselves. Oh, I'm in the real situation. He is putting his arms around me like that.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남자가 그 드라마처럼 진짜 내 어깨를 팔로 이렇게 감싸네. This is awesome. This is special.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아주 스페셜이다. The next thing you know, we're going on, and we don't know where to stop. 어 그리고 이제 진도는 점점 나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Or people who are, like I said, married, and maybe they're working with an attractive coworker. Those who got married. There can be people, two people that are married.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One of them's working with some other people, and they're attractive. 여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매력을 느낀 거예요. Once again, my friends, it's happened on this base.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이 베이스에서도 일어났어요. Picture this, okay? Don't spread this all over the place.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So picture a married couple here. 여기 이제 우리 베이스 안에 간사로 지원한 간사로 일하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And a married couple here on staff. 이쪽에도 또 이제 간사를 하고 있는 커플이 있어요. Okay, the man of this couple is working with the woman of this couple. 근데 이 부부의 남편하고 이 부부의 여자 부인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Right, is that sin? 이게 죄입니까? No. 아니에요. They're working in ministry. 같이 사역을 해요. They're both married to other people. 그리고 각각 배우자가 있어요. They fall in love. 근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You're like, "Oh man, you know, you fall in love. I mean, how can you help it? You fall." It's like 사랑에 빠졌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 어떻게 뭐 도와줘야 돼요? 뭐 이미 빠졌는데 That's another term. 넘어갔는데. Use some words. I like writing words down.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Okay. Is that sin? 사랑에 이제 홀딱 넘어갔다. 이게 죄예요? These are good words.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Fall in love. 자, 사랑에 I fell in love with my wife. 사랑에 홀딱 넘어졌다. 빠졌다. When I look at this though and really analyze this phrase. 근데 내가 이 말을 분석을 해 보면 There doesn't seem to be any kind of sense of control here. 이 말 안에는 그 컨트롤이라는 거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It's like something. This is something outside of me. Just kind of comes and takes over. Like you know, 그냥 갑자기 nerve gas. 뭔가 내 밖에서 뭔가 나한테 확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신경가스 같은 거 확 주입해가지고 내 나를 그냥 확 압도해버리고. Yeah. There I am walking along, minding my own business, and all of a sudden. Somebody sprays love on me or something. 오늘 이렇게 뭐 길거리를 이제 뭐 일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나한테 밖에서 뭔가 쭉 하고 날라가고 나를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Whoa, I fell in love. I can't help myself. 그냥 홀딱 넘어졌다, 빠졌다. No such thing.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Control or decision making. 그래서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의사 결정이라든지 are not a part of that. 이런 거는 이 말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See, when you fall, you never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man. It can just happen to you.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날 fall 수 있어요. In love. 그냥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So these two people on staff, 둘 다 간사인데, working in the same ministry,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married to different people, 각각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And they ended up getting into a sexual relationship. 그래가지고 성관계까지 갔어요. Very secretively, nobody knew it was happening. 이제 그 비밀리에 그렇게 하고 있어갖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But like the Lord does, He doesn't want us to stay in sin.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He's not just looking. Oh, look at these guys. I'm gonna bash them. 얘네들 좀 봐. 내가 얘네들 He's not looking around. 하는 게 Look 아니라, at these rotten sinner Y-whammers. 아니 이런 죄에 썩어빠진 Y-머들이 있나? No, he wants to expose it. Why?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He wants to expose it so that the destruction of sin won't get its full work.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유는 이 죄의 그 파괴가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By the way, there's three things you can do with secret sin.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내가 비밀리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You can choose on your own to confess it and repent. 내가 이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That'll be embarrassing. It won't feel comfortable. 이게 뭐 창피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But the sooner you do it, the sooner you get yourself towards freedom. 그러나 내가 이것을 빨리 할수록 내가 더 빨리 자유케 됩니다. The second thing you can do with secret sin. 두 번째 내가 비밀스러운 죄에 대해 살피는 것은 is you can just stay in it and take the risk of letting God expose it. 그냥 내가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이것을 드러내시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And when he does that, it's even more embarrassing.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드러내실 때 나는 더 wow, and it usually comes as a big shock and there's a lot of fallout. 이게 막 굉장히 더 쇼킹하게 되고 It's a big problem. 더 큰 문제가 돼요. Third thing you can do with secret sin. There's only other one you can do. You can just take it to your grave with you and 그냥 죽을 Hope 때까지 내가 뭐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Then you take the risk of what that means in the afterlife. 그럼 이제 죽은 후에 내가 이것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는 이제 본인이 But God forgive me. Jesus forgive me. 근데 가만히 있어 봐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I'm just saying hey you decide what you're going to do. 근데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Those are the only three options. 이 세 가지가 유일한 그런 그 옵션입니다. There was a guy in the news. It was a story. I'll come back to this other story in a minute. But he had a wife and family in New York. 근데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뉴욕에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Somewhere, maybe New York, some other state. 뉴욕이나 어디에? He had another wife and family in Florida. 근데 플로리다에 또 현지처럼 아이가 또 있어요. They didn't know about each other. 근데 이 양쪽은 여자들이 서로 몰라요. So he would fly from one of them and say, "I'm going on business." 그래서 to 내가 the other 이제 one. 뭐 이쪽 갔다가 내가 또 이제 출장 간다 그러고 또 일로 가고. He stay there for a week or two. 좀 한두 주 있다가. Take the kids to soccer. 뭐 애들 뭐 같이 축구도 데리고 가고. And then say, "I'm going on business." 나 또 출장 간다. And he fly back to the other one.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가고. Stay there for a week or two. 그래서 또 한두 주 지내다가 go to movies with his wife. 아내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He said, I gotta go on business again. 나도 출장 가야 돼.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Is that a kind of a natural way to do stuff? 이게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He ended up having a heart attack. I wonder why.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를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좀 궁금해요. And he died. 죽었어요. Now one of the families is going through all the paperwork and everything. 근데 이제 이 한쪽에서 이제 서류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And they find out, well, there's something going on over in Florida. 어, 뭔가 플로리다에서도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네? What's this paper all about? 어, 이 종이는 뭐에 대한 거지? And it comes out that he's maintaining these two families.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the 거예요. The truth comes to light and he's dead. 근데 진리는 드러났는데 사람은 죽었어요. So you can take it to your grave or you can 그래서 그냥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You can take step one or the first option. 아니면 첫 번째 옵션을 하든지. So we're talking about sexual sin. The sexual sin can show up.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It can show up all kinds of ways and all sorts of context. You can be single. 뭐 이게 싱글인 사람들일 수 있고. You can be married. 결혼한 사람들일 수 있고. And enter into some kind of sexual sin. So let's take a look. 아, 이런 성적인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I'm slowing it down like with that bird. I'll come back to you in a minute. With that bird's picture, I'm slowing it down for you so you can see. Oh, this is how it happens. 그래서 이제 아까 나게 빨리 움직이는 새의 그 정지된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And 제가 이거를 away, 이제 천천히 So you can see how you can make better decisions along the way in all of your relationships.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하면서 어느 단계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단계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I didn't get this from a book. I didn't get this from a book. 제가 이거를 뭐 책에서 안 것도 아니고요. This is from about 40 years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제가 40년을 관찰하고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Step 1. 1단계는 We see and we like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을 좋아해요. That's called attraction. 이것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Is attraction sin? 매력이 죄인가요? Not necessarily. 꼭 그렇지 않습니다. Becomes sin if it turns into lust. 이게 매력이라는 것이 정욕으로 가면 죄가 돼요. What do we have to do to keep from turning, letting that turn into lust? 그러니까 이 매력이 그 정욕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There's a word in the Bible that shows up a lot in New Testament. Lust. It shows up often. 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called self-control. 예, 자기 절제라는. 단어예요. Now some Christians are really all into Holy Spirit control. Here you go, Holy Spirit, control me. 이제 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I don't see a lot of that in the Bible.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보지 못하겠어요. I see a whole lot of times this shows up. 대신 자기 통제, 자기 절제라는 말을 저는 훨씬 많이 봅니다. Self-control.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What's that mean? 무슨 뜻입니까? It means controlling yourself.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Most of the time, self-control has to happen here first in our minds. 대부분 이 자기 절제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That's where it's got to happen. Is in our minds. 우리 생각 속에. Our body doesn't usually go off and just do stuff by itself. And we go, where are you taking me? 우리 몸이 먼저 우리 생각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생각이 야 몸아 네가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Usually it starts with thoughts. If you read in James, you can see this. 자,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먼저는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Okay, it usually starts in our thought life.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요. Right. So that's where self-control's got to happen. So step one. 그래서 1단계는 we see and we can be attracted now. 우리가 이제 매력을 느낀다. Every one of us has what I call aesthetic values or standards. 근데 aesthetic, yeah. Aesthetic.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at. 어? 미적인? Yeah, 미적인.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Thank you. You know, I like green. So he's wearing a green shirt. 어, 저는 초록색 좋아하는데 지금 초록색 티 입고 있어요. It doesn't look good on me. I probably wouldn't wear the shirt. 아, 그 티셔츠가 저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But I've always 입을 liked 거예요. Green. 근데 저는 하여튼 green 초록색을 좋아해요. Cool Somebody else in here might hate green. 근데 어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는 he's 초록을 싫어. Green. She's wearing like a red colored 어, 저 top 자매는 there. 이제 그 이제 빨간색을 입고 있어요. Which one of them is in sin? 그럼 어떤 것이 죄입니까? Neither one. 아무것도 아니에요. Okay, they're probably wearing those because they like those. Not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your favorite color, but you wouldn't wear something you don't like normally, right? 그게 뭐 꼭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여하튼 이걸 좋아하니까 입겠죠. 싫어하는 걸 입는 사람은 없어요. Same thing as far as with human beings, we all have.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There's certain you know if you're walking around town or on the campus here, you can see somebody that is very attractive to you. 캠퍼스나 이제 뭐 다운타운 걷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매력을 이제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죠. Doesn't mean you have to be a lustful pervert about it.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내가 이제 막 정욕을 품고 막고 이런 게 아니래도. You're just like, wow, that person's really attractive. 와,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And maybe you're like, well, that person's not very attractive. 그리고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별로 매력적이 아니야. Let's be real. 우리 솔직히. I saw on TV last night there's a talent agency for ugly people.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yeah, 그 못생긴 사람들 뭐 콘테스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That's the name of it. It's called Ugly Talent Agency. 그래가지고 그 Ugly Talent. Some of you going, oh, that's terrible. 그러니까 뭐 못생긴 사람들 그 콘테스트 뭐 이런 걸 하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이거 참 안 좋은 거죠. Hey, the people that go there, they know they're not supermodels.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나갈 때 뭐 슈퍼모델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죠. All right. So, but it doesn't have to go to lust. 그런 매력을 이제 느낀다고 해서 정욕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If we exercise self-control, 우리가 이런 자기 절제를 한다면. So let me show you something. I'm going to model something for you that I like to tell people. So sometimes it's helpful for people.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모델을 한번 해볼게요. Sometimes if I'm driving over here, we live in Hawaii, so it's hot. 우리가 하와이 사니까 날도 뜨겁고. The weather's warm.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And sometimes the ladies don't wear as many clothes as you know they would in a colder climate. 이제 그 추운 날씨에 그 나라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여자들이 이제 그 노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And I live on Ali'i Drive. 제가 Ali'i Drive에 사는데. And a lot of people go running and jogging on Ali'i Drive.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깅을 합니다. So once in a while there'll be a lady coming the other way jogging in her bikini. 근데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어떤 여자가 비키니 입고 이제 조깅을 해요. Wow. Okay. And I'm driving over here to go and preach the good news. 저는 복음을 전파하러 자동차 몰고 가는데. And I see and I find 봅니다. What I see attractive. 그리고 그것을 매력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Am I in sin? 그러면 제가 Not unless I let it go to lust. 내가 이 매력을 느끼는 게 정욕으로 가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But because I know about self-control and this kind of thing, I start doing something. 자기 절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So sometimes if I have to, I'll go, Lord, I pray in Jesus' name that you bless that lady with a man of God in her life. 그냥 제가 하나님 저 여자분이 정말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축복합니다. God, if she doesn't know you, I pray today that you will send somebody her way to introduce Jesus to her. 저 여자분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은 누군가 저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Satan, I rebuke you from keeping that lady from knowing God if she doesn't know him already. 저 여자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적한다. 저분이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이게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I'm turning what could go to lust into a prayer meeting. 그래서 사실은 매력을 느낀 그 지점에서 내가 정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이거를 기도 모임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방향을. And then I go, Lord, I thank you for my wife Maria. Right now, I ask you to bless her today in a way that she's never been blessed before. 그리고 하나님 마리아 제 아내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받지 못한 그런 축복들을 오늘 받게 해주세요. Does the devil like to attend prayer meetings? 근데 마귀가 기도 모임 참석하기 좋아하나요? 아니죠. No man, he's like I'm out of here. He's talking to Jesus.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네. 나 여기 빨리 저기 벗어나야지. In a very short time, boom, with the pressure that could turn to lust is gone. 그래서 이게 정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 압력이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사라집니다. Now you fire people here. You ought to be able to do that really well. 자 여기 fire and fragrance 사람들은 you should be like woo. 이거 더 잘 할 수 있죠. You should be able to invite the presence of God in a moment.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순식간에 speaking out stuff in faith.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This lady running in her bikini doesn't know what happened to her. She's getting blessed. 비키니 입고 달리는 여자는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뛰겠죠. She might even get a message from God to go put some more clothes on. 이제 아마 뛰다가 어 내가 집에 가서 옷 좀 더 걸치고 나와야겠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Anything could happen. 예, 어떤 것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All right, step two.